깨마든 이니 미니 많이 뭐 맘보다 몸이 가는 대로 가 Easy control Flip that coin Flip that coin Flip it flip it flip it Flip it up and join Yeah we win it win it No problem 이제 우리 maybe 축제 No matter how it goes 정답은 늘 뻔해 Flip that coin Flip it flip it flip it Flip it up and join Yeah we win it Hallyu 열풍 유행 K-pop 거세게 만류해도 터져 잭팟 Yeah that's my team Victor Whiskey Hillman Guess why 매사에 계산하는 내 삶이 세상이 예상 못해 That's right 만족하긴 아직 모자라 뻔뻔하긴 조금 그래 shake and a shake 원하는 걸 위해 반복해 again I don't care what it is 더 미쳐가 그렇게 하나 둘씩 체크다 깨마든 이니 미니 많이 뭐 맘보다 몸이 가는 대로 가 Easy control Flip that coin Flip that coin